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키 now 이제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I love her love 오직 그것만 바라 그녀의 사랑 하나뿐인걸 치명적인 fantasy 황홀한 그 안대 취해 갈망한 코믹 속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영종 넘어버려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에어 Too much 너냐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넌 있는 그 손길로 없나 범행에 너를 갈구해 좀 더 가빠진 숨으로 질식된 후에 정률 그리고 한숨 헐러 헐러 독한 약 같아 내겐 헤엄나올 수 없는 데스니 피는 뜨거워지지 yeah. 마치 내 모두 지배해 너만 그리고 그리 나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병증 더 퍼버려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에어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멈추지만 너무 좋아 can't stop hey, 지금 이대로 되진 않아 주체할 수 없는 이끌림 속에 너가 내려가나 이 느낌 없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내가 사는 이유 난 너랑 살고 마음에 중독 Someone call the doctor Someone call the doctor 난 그녀가 필요해 hey. 하루도 난 버틸 수 없어 버티지 못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천국 같은 너 긴긴 이너 이건